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망 셀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특성 있습니까? 아까 준비 안 하셨어요? 뭐지? 말씀송 축제 때 그거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아 지금 하시겠, 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학생들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부터 시작이죠. 예. 10편 121장까지. 예.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믿음을 처음부터 만약 되돌리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 기초와 뿌리를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이 믿음에 대하여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6월 달에는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씀송 축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아이들이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 그 총 12가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송 중에서 말씀이 쑥쑥 그 파트에 있습니다. 그 앞뒤로 이렇게 한 장이죠, 그게. 맞죠, 선생님? 예, 한 장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만 한 장입니다. 뒤에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한 장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요. 자, 그래서 말씀송 축제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고, 지금 목소리 너무 작아요, 성경 말씀인데. 아이들이 이거 보지 않고, 앞만 암송하면 상품권. 뒤에까지 보지 않고 다 암송하면 그 두 배.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로, 정말 또박또박 가장 잘한 사람에게는 보너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앞만 암송하면 얘도 금액을 말하면 또 그럴까봐 그 작은 거 알죠? 그 얼마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까지 암송하면 네 그리고 전부 다 암송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특별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다 있기 때문에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암송하시는데요. 우리 어른분들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른분들은 12개의 말씀을 다 암송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반만 외우면 5,000원 상품권, 뒤에까지 외우면 10,000원, 다 우렁차게 잘하면 거의 플러스 알파로 뭐 좀 더 몇만 원 더 나가겠죠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아닙니다. 어른들은 전부 다 하시면 전부 다 이쁘게 잘하시면 또박또박 잘하시면요. 그럼 제가 생각을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 마음속에 늘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다 예, 대학생까지도 우리 뭐 소리까지 다 껴주겠습니다. 말씀송 우리 축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 날짜는 우리가 지금 오준이는 6월 3일까지 학교에서 실습하고 시험이 있어서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준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날짜를 정해서 6월 중에 말씀송 축제 우리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 7월 말이면 이제 방학을 하죠 보통. 아 우리 태연이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우리 방학을 하면 우리 어제 우리 청소년 성장의 기쁨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경주에 그 워터파크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태연이 방학 때 하루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태연이 쉬는 날 가겠습니다. 태연이 쉬는 날. 아무튼 우리 뭐 고3도 하루는 또 쉬어야 되니까. 예.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 소풍이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때는 이제 한번 아무튼 태연이가 방학 중에 뭐 하루 더 쉬게 되면 그 날짜 좀 맞춰가지고 우리 워터파크도 가고 그 경주월드도 가고 그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기뻐하고 그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험이나 어떤 이유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세상에는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아, 세상에 신이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 그리고 다른 것은 아, 세상에는 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유신론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신론은 그냥 단순하게 신이 없어 그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 사람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답으로서 누군가는 아, 신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군가는 신이 있는 것 같아, 또 뭐 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분은 뭐 우리는 알라 신을 믿어, 우리는 뭐 부처님을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신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 속에 우연히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어떤 뭐 화학, 어떤 물질들이 그냥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연하게 뭐 번개를 맞든지 뭐 아무튼 어쩌다가 뭐 작은 세포가 되고 그게 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신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하지 않는 신, 보통 불교의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동양 철학적인 신들은 보통 소통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슬람교의 신인 알라 신도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병이 낫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교의 신을 믿을 때는 그들의 신에게 병을 고쳐달라고는 기도할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신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요구할 수 없다. 그럼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그냥 신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게 그분들이 믿는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거나 하는 그런 분들도 몸이 아플 때 사실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는 사실은 불교와 이 무속신앙이 조금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절에 가도 뒤에 가면 뭐 산신당이 있거나 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토속의 믿음과 이런 신앙들이 많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다른 신들은 우리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 신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친절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신이 친절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신인데 네가 나한테 와야지,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어떤 설명을 해주거나 혹은 아 네가 아프구나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분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힌두교에서는 그들의 신에게 다가가는 고행의 방법, 그 방법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단순하게 몸을 부드럽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힌두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을 향해 나아가는 고행의 방법, 그 방법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목적으로 요가를 배우겠다라고 할 때 뭐 제가 그걸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요가는 좀 종교적인 것이거든요. 아, 우리가 좀 교회에 기독교 체조라도 있었으면 그걸 알 텐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독교 체조나 이런 게 우리가 없어서 여러분이 몸이 뻐근하시면 뭐 부항을 뜨시든지 알아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 죄송하네요 참 그게. 아무튼 우리는 요가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건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신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들 속에서 아 신은 이런 존재이고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예배하면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이 글자로 적어서 책을 줄게 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성경책이 없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성경책에 보니까 마약하지 말라 이 말이 없네요. 그럼 그건 해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책이 없어요. 성경책에는 마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해도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뭘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그가 돌에 맞아서 거진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세 번째 하늘까지 가서 나는 보고 왔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것이 아니라서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 그게 대단해서 말로 표현하기도 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성경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책에 하나님의 전부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개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개미 승혜야 개미 잘 알아요? 개미? 좀 설명해 주세요. 개미는 어때요? 예, 작다. 또? 아, 나무 밑에 살아요? 어. 저 또. 아, 우리 뭐 많이 알고 있네요. 예. 자, 여러분, 개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어, 그것도 있겠네요. 예. 두려움도 없고, 하여튼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개미. 그렇죠. 개미 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야, 이 게으른 놈아. 너 개미한테 좀 배워. 개미 얼마나 열심히, 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게으른 사람아, 너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개들은 감독관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만 얼마나 열심히 일하니. 그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을 때는 개미를 찾아가서 좀 관찰하시면서, 아, 얘들은 지치질 않네.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개미를 아마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건 개미입니다. 개미가 개미를 제일 잘 알겠죠. 뭐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물론 뭐 개미 박사도 있고 과학자들이 많겠지만 개미가 아마 개미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사람처럼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마치 사람처럼 얘기해 주시면 우리 사람이니까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같이 가자. 어, 그, 아, 가는 거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있습니까? 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미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마치 바닷물처럼요. 바닷물은 뭐 바다 가면은 가득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사람, 어, 바다 여기 앉아있네, 바다가.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간다, 내가 온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아, 그거 참 향기롭다, 너무 좋다. 창세기 1장만 보셔도 마치 사람처럼 내가 정말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 그분의 감정이 있구나, 그분도 어떤 뜻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정의,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행복 좋지요?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편은 말씀하기를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보면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이라고 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기분이 좋고 즐거운 느낌 뭐 이런 것이죠. 명예라고 하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름이나 그 자랑. 그리고 권력은 남을 지배하여 복종시키는 힘. 그리고 재산은 뭐 재화나 자산.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행복을 얻기 위한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Four pursuit for happiness in the world. Pleasure, prestige, power, properties. 이런 네 가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는 TV를 볼 때 여행 방송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여행하는 방송을 좋아하는데요. A days before I saw the tidy. In the travel the TV show, 그 TV 방송에서 타이티에 대해서 방송을 봤었는데, 예, 타이티, the South, the Pacific Ocean, 그 남태평양 쪽에 있는 타이티라고 하는 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너무 너무 좋아서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끝내주게 아름답습니다. 타이티 섬은요. 자, 경치가 멋있죠? 자, 그런데 목이 마르단 말입니다. 저 바닷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저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One feels thirsty, but we can't drink the sea water.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쾌락, 명예, 권력, 재산,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죠?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말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돈보다 또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힘을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요. 명예,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마치 연예인들 정말 좋아 보이지만 어디까지 더 올라가야 될까요?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타히티 섬의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 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누렸고, 아니 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도 세상에서도 지혜롭다라고 하고 부자였다라고 하고 대단하다라고 어린이들의 동화책에도 나오는 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그런 뒤에 그가 늙었던 그의 마지막 날에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King Solomon said, I had everything in the world. But finally I know this. Vanity of vanities. 그가 했던 말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으나 이제 되돌아보니 헛되다. 참 헛되다. 정말 헛되더라. 그 나이 많은 솔로몬이 이제 젊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날을 살아가지만 나처럼 이렇게 늙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beautiful place. It's called it paradise. It's like a heaven. But we didn't drink seawater. 아름다운 곳입니다. 타이티는 천국,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다라고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모두가 부자 되기를 꿈꾸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모두가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모두 다 존경받고 명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모두 다 쾌락을 쫓아서 기쁘고 싶어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데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Jesus is interested in my happiness truly. 예수님이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우리가 NLT 버전으로 읽게 되면요, 도둑의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너에게 부요함과 만족스러운 삶을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This is His purpose for my life.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고, 아멘, 내가 너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줄게.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을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뭐뭐 한다면, 혹은 뭐뭐 때문에,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아, 너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다라고 제가 이번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요. Unconditional love bring us to happiness.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관리하신다고 바쁘셔서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분들을 보내주셨다. 어느 시인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전 부모님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배운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준 부모님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다가 그 얘기를 봤는데요, 이제 한국의 법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이제 아이들은 보육원을 가게 됩니다. 보육원. 예전에는 보통 고아원이라고 불렀었는데 보육원을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법적으로 이제 보육원은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보육원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육원을 떠나게 된 그 아이들의 이제 나중을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 2명은 노숙자가 되고요. 또 그 10명 중에 4명인 아 10명 중에 5명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부모님이 없어서 못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통계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7분 정도가 삶이 너무 어렵고, 그럼 나머지 10명 중에 3명은 행복할까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행복하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군요. 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을까? 되돌아보니까, 우린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건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큰 돈이 없어서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 숫자가 많아서 아주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으라 그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당신도 기독교 종교를 가지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그분들을 위해 섬기는 일에 우리가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면 돈도 우리에게 좀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He is very interesting in your happiness. 정말 우리의 행복에 예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아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하러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고 내 삶에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죽어도 괜찮지 사나 죽으나 똑같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에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멘. 당신이 정말 귀하단 말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당신 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을 버려도 될 만큼 당신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 야 넌 죄인이야, 그들은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세간원들이었죠. 우리의 역사로 얘기한다면 친일파, 아주 악질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세관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선생은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건강한 너희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정말 아픈 그들에게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주나? 아픈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간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욕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당당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들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들이 바로 그 교회의 목사가 되고 훌륭한 선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끝나버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값지다. 너는 귀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에 주목합니다. 어떻게 병을 고쳤나? 어떻게 막 병을 낫게 했나? 어떻게 귀신을 떠나게 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귀신 들린 너도 소중한 사람이다.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된 너도 소중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으로 병이 나서 뭐 이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소중하다. 네가 정말 귀하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우리 안에 없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지금 연세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76이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80 먹은 예, 80이 된 할머니가 한 분이셨습니다. 80 먹은 할머니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80 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이 좋은 소식들을 듣고 나서 아, 내가 80이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도 뭔가 소망이 있구나. 그 나이 80에 지금 76인데 80 먹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이 80인데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림 그리는 거.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80이 되어서 그림을 좀 배우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도 소중하다,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 그러면 아프다가 뭐 죽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뭘 할 수 있구나. 80에 이분이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그다가 이분이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시기까지의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분은 난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해, 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미국의 여자 화가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그림의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아, 난 80인데 쓸모없구나 가 아니라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가 아니라 아, 나도 소중하구나. 아니,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림을 배워야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미국의 여류 화가의 그 이름이 등록되게 되고 그래서 그 그림의 전시회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80 안 되신 분들은 청년입니다. 아직 80 안 되면 청년입니다. 자, 이름 80 있습니까 여기? 80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자, 그러면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자, 우리 태연이는 알라지 알라 이제. 아직 뭐지 기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그런데 못한다고요? 근데 쓸모없다고요? 떼끼 어디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반모사 형제님은 한 10대쯤 되는 거네요. 이제 한 10대도 됩니까? 10대도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80이 청년인데. 근데 어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속에도 그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기쁨, 행복, 평화, 그것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